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예전에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새끼 발가락과 조금 다쳤을 뿐인데 다리 전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지금 북한 땅이 아프기 때문에 저와 남한의 성도들은 오늘도 함께 아프고 또 낫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매주 금요일에는 연속 낭독과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연속 낭독 사명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연속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주께 인도한 박철록 치음 사명 79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서울의 방글라데시 영사와 나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언쟁을 했다. 내가 집요하게 캐묻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당신은 블랙리스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겁니까? 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년 전에 처음으로 추방당할 때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를 추방시키려다가 애를 먹은 정부가 이번에도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을 알고 거짓말로 나를 속여 교묘하게 추방을 시킨 것이다. 국가가 두 번씩이나 외국인인 나를 이렇게 불법으로 추방을 시키다니 어이가 없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자존심도 상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심히 탄식하셨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에도 불법 추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보부 직원이 거짓 추방 서류를 만들었다. 이 서류를 몰라떼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브라더가 무슬림 한 명을 개종시키면서 코란을 발로 밟고 저주를 하게 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쌀을 주면서 미혹을 해 개종시키고 무슬림 직원 한 명과 힌두교 직원 한 명을 강제로 개종시켰다. 그래서 추방했다. 나는 이슬람 경전 코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개종자에게 코란을 밟고 저주를 하게 했다면 왜 내가 2만여 명에게 모두 그렇게 시키지 않고 한 명에게만 시켰겠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거짓 서류의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우스꽝스러웠다. 주님, 제가 또 추방됐습니다. 허나 저는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16년 전 내가 처음 몰라댁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은 우범 지역이었다. 대낮에도 조폭, 강도, 도둑이 판을 치던 곳이었다. 이런 곳에 우리 미션스쿨이 세워져서 이 지역의 빈민과 자녀들이 입학을 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자루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주어 빵과 바꿔 먹던 아이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두뇌가 특출하고 전국적으로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명 배출됐다. 대다수의 학생이 교회의 일을 잘 돕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애써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더니 나날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갔다.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모두 우범자나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몰라댁 지역은 깡패, 강도, 도둑, 소굴로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현대식 교육을 받고 실력을 갖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모두 취직을 했다. 이 중에 벌써 많은 아이가 우리 몰라댁 미션스쿨, 통기 미션스쿨의 교사로 도킹칸 평강양로원 사역자로 또 몰라댁 통기 도킹칸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이들은 내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이다. 이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브라더가 아니었으면 모두 배우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얻고 깡패, 강도, 도둑이 됐을 겁니다. 브라더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 빈민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젓한 청년들로 성장했다. 깡패의 소굴인 이 우범 지역에 범죄의 대가 끊겨버렸다. 이곳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다.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통해 무한한 선교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빈민가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이 학교들을 통해 주의 종, 교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참으로 귀한 학교다. 이슬람 사회와 문화 속에서 달걀의 노른자같이 우리 빈민학교는 미션스쿨로서 확실하게 구별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기독교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내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슬람 선교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했다가는 100% 실패하고 최소한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역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방글라데시 100년 선교 비전은 방글라데시 빈민가에 100년 선교 프로젝트를 세워 복음을 전함으로써 100년 후 방글라데시 인구의 30%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빈민 학교들과 주일 학교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 100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이요 씨앗들이다. 이 학교 아이들은 100년 선교 비전의 새싹들이다. 앞으로 계속 지역마다 교회와 빈민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워 사역자와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병원, 공장, 고아원 등 비영리 사업과 구제 사업을 펼쳐 100년 선교 비전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러브 방글라데시 미션 트러스트라는 종교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교회 개척 등 모든 선교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다. 나는 2차 추방 후 포항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1년을 지냈다. 포항에 내려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왜 나를 포항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깨달은 것이다. 아마도 내가 서울에 머물렀다면 바빠서 책을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낯선 영일만 골짜기에 몰아넣어 백수로 만드신 후에 책을 쓰게 하셨다. 책을 다 써놓고 보니 썩 만족스러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부끄럽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로서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선교지에서 짬이 나는 대로 기록해둔 선교 일기를 1차 추방을 당할 때 잃어버려서 지난 16년간의 가물거리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웠고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을 때면 책이 잘 써지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럴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영일만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들고 간 낚싯대를 바다에 던졌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정상인데 나는 온종일 머릿속으로는 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바구니로 들어올 때가 다반사였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지필에 매달렸다. 책을 쓰며 기억을 더듬다 보면 문득문득 방글라데시에서 겪었던 그때 내 아픔, 우리 교인들의 아픔, 내 슬픔, 우리 교인들의 슬픔이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독자들은 이 책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 책의 인쇄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친구들이요, 내가 방글라데시를 떠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고생스러운 삶의 모습이 눈에 선해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들은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지요. 나는 당신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면 이곳 조그만 항구 도시 포항에서 바다 건너 그대들이 있는 머나먼 서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있을 당신들을 늘 동경합니다. 내 몸은 수억 마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당신들 곁에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가난과 궁핍을 탄식하며 눈물 흘리지 말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요, 제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을 다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여, 나는 다시 그대들을 얼굴로 대면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그러나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 아닙니까? 행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By His counsels guide upon you. With His sheep securely fold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Beneath His wings securely hide you. Daily manna still provide.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at Jesus' feet. Till we meet. Till we meet.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현송 낭독 4차원 믿음으로 2만여 명을 죽게 인도한 박철록 지음 사명 80번째 마지막으로 제작 김대은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칭송 중국어.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고 가뿐하게 말하는 중국어 칭송 중국어의 안태정입니다. 你们好, 我是王丽, 欢迎大家, 今天也加油, 파이팅! 네, 중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칭송 중국어와 함께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배워보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표현일까요? 오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宣教士 宣教士 宣教士 宣教士 네, 여러분, 오늘 배울 중국어는 선교사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선교사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발음은 선교사라고 하듯이 宣教士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 그 칭송 중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중국 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중국어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귀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교사라는 중국어 우리 왕리 선생님 발음 듣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宣教士 宣教士 宣教士 宣教士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목사님이라는 단어도 배웠는데요. 목사님은? 무시.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오늘은 선교사, 宣教士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교사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응용 표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배웠던 문장을 붙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선교사님 바쁘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宣教士 忙吗? 그렇죠. 바쁘세요? 忙吗? 붙이시면 되고 또 선교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宣教士吃饭了吗? 네, 떠듬떠듬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지금까지 배웠던 이렇게 표현들과 응용을 한번 해보니까 갑자기 우리 중국어 실력이 쑥 향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30개가 넘는 중국어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극동방송 그 서울 홈페이지 칭송 중국어 게시판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오늘 혹시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게시판 자료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선교사님, 이 표현을 중국인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중국인들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宣教士去哪儿? 去教会. 宣教士去哪儿? 去教会. 네,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칭송중국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극동방송 서울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 칭송중국어를 검색하시면 오늘 배운 표현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요, 짜이젠!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균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침 거기 들에는 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군인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블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어버렸다.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하면서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전군에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이리하여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세워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블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보시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보자고 제의하였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블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 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은 풀려났다.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승을 안겨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사울은 블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않고 돌아갔다. 블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사울은 모압, 암몬 백성, 에돔, 소바왕, 블레셋 등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 왕위를 굳혔다. 특히 그는 아말렉을 쳐부시고 침략받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용맹을 떨쳤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와 큰딸 메랍과 작은딸 미갈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하노암이었다. 그의 사령관은 삼촌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눈에 뜨이는 대로 등용시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해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